이지큐 이지쇼. 의지와는 다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등에는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애꿎은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켜지는 지금 드디어 만납니다. 처음이란 설레임과 말이죠. 2015년 10월 24일 뮤직큐 이즈쇼 뮤큐쇼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2015년 10월 24일 뮤직큐 이즈쇼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뮤큐쇼의 진행을 맡은 DJ 세은입니다. 저는 연출을 맡은 이지연 PD의 친구인데요. 좋은 기회가 되어 함께 방송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방송이니만큼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뮤직큐 이즈쇼는 뮤직큐와 퀴즈쇼를 합쳐서 만든 제목인데요. 음악을 소재로 퀴즈 대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뮤직 퀴즈 토크쇼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뮤큐쇼라고 줄여서 애칭 삼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뮤큐쇼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뮤큐쇼는 격주로 방송하고요.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버스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방송은 신촌 한복판 플레이버스에서 방송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버전으로 들으실 땐 노래가 온전히 다 나가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마련한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초록 검색창에 뮤직큐 이즈쇼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이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특히 퀴즈 대결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친구와 연인이 함께 두 분이서 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신촌에 오셔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인 코너 퀴즈 대결을 하기 전에 사연과 신청곡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슈가볼의 오늘 밤. 쏘치는 그 입술에게 You be my queen 내 손을 놓지 마 우리 만난 시간 오래지 않아도 내 맘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봄날 조전형처럼 벅찬 내 맘 있으니 비틀비틀 내 몸이 나를 가눌 수 없어 오늘 밤에 삼박자 술과 음악 그리고 너 너무나도 신이라고 내 할법이 이상해 그대 그렇게 나를 보고 웃지는 말아줘 Cause you got me girl 나 이렇게 오늘 밤에 너와 있어 나 잠들 수 있어 내 가슴에 널 안아주겠어 나를 보고 미소 여름에는 그렇게 가을이 오기만을 바랬었는데 막상 쌀쌀한 가을이 오니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무심코 지난 달력을 넘겨보는데 일정만 잔뜩 적혀있고 제가 뭘 느끼고 생각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일기장에 터넣기도 하고 흘려보내기 쉬운 사소한 감정들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쓰는 건 쉽지 않고 처음과 달리 글씨도 막 날려쓰지만요. 일기가 차곡차곡 쌓여가 훗날 본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짧은 가을 모두 포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익명을 요청한 제이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기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습관처럼 매년 다이어리를 구매하는데 1월, 2월만 빽빽하고 지나가면 참 휑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빠름이 배가 돼서 저도 내년에는 제이님처럼 차곡차곡 제 시간의 기록을 열심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코너 퀴즈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이씨가 신청하신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카디건스의 러브풀. 왕. 신촌 뮤직 퀴즈 왕을 찾아라. 뮤직 퀴즈 대결에서 우승하신 분께는 따뜻한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게스트 여러분들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실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혜라고 하고요. 지금 음악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오, 예. 피디님이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행 먼저 해주시죠, 조금.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자, 게임의 규칙을 먼저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세트에서 2세트 먼저 이기시는 분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종목이 적힌 종이 선택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지혜 씨가 가위바위보에서 게임을 정하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이제 DJ분께서 우리 세은 DJ 샌디님께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스페셜한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DJ분이 게스트분들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시라고 직접 대결을 참여하시는 걸로 진행해서 게임 진행은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월권이네요. 네. 네. 아, 그리고 게스트를 어떻게 모셨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혜 씨랑 세은 씨랑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방송이어서 네. 게스트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렇게 네.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게임을 미리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이제 궁금하네요. 종이를 보시면 네 가지를 준비하는데 먼저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이기시는 분이 먼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제가 주먹을 내서 졌습니다. 네, 주먹 내시고 세은 DJ가 보자기를 냈습니다. 아니죠, 가위를 내셨잖아요. 보자기 냈습니다. 아, 보자기를 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딜 보고 계신가요? 지금 피디님, 정신 차리세요, 피디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언어 영역. 네. 예술 영역, 어머. 네. 추리 영역, 수리 영역이 있어요. 아, 네. 어렵네요. 네. 수능도 아니고. 이걸 안 보이고 뒤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아,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중간 거. 네. 네. 추리 영역을 아, 뽑아주셨어요. 네. 추리 영역은 이제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규칙 보면 노래에 전주 5초만 듣고 제목을 맞추는 쪽이 1점을 얻는다. 그리고 먼저 3점을 얻는 쪽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구호를 외친 뒤 제가 발음 기회를 드리면 그때 맞출 수가 있어요. 네. 5초만 듣고. 5초만? 그래서 네, 제가 네. 문제를 준비하는 동안 두 분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아, 각오라든지 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일단 구호를 먼저 좀 정해볼까요? 서로 만들어줄까요? 이제 방송으로 직접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혜씨 보니까 마치 공룡을 닮으셨는데 구호로 공룡이라뇨. 공룡. 공룡 근데 입에 붙긴 하네요. 그럼 저는 공룡을 하고 네? 세은 씨 같은 경우는 네네네.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네? 뭔가 굉장히 얄밉게 생겼어요. 굉장히 그 쥐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아, 찍찍으로 할게요. 찍찍. 쥐보다 네. 미키마우스. 아, 그런 미키마우스 귀여운... 안 되고요. 지금 옷을 또 어울리지 않는 걸 입고 왔는데 안 되시고요. 찍찍으로 할게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지혜 씨의 구호는 네. 공룡, 저는 그럼 찍찍으로 아, 네.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서로 정해주고 그러면 구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지혜 씨 먼저. 공룡! 찍찍!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5초만 먼저 들려드리고 5초만. 아시겠는 분은 바로 구호를 먼저 외쳐주시면 돼요. 아, 지금 이거 벌써 하는 건가요? 네, 연습 게임인가요? 아, 연습 게임 먼저 해볼까요? 아, 연습 게임 먼저 해볼까요? 연습 게임 먼저. 네, 첫 방송이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주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어, 공룡! 아, 빅뱅의 거짓말! 아, 네, 맞았어요. 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봐드린 거예요. 손만 드시네.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구호를 너무, 외치세요. 너무 쉬웠죠. 이거 연습 게임이라서. 아, 근데 네. 연습이어서 네. 순간 말이 안 나오네요. 좀 그러니까 어렵네요. 연습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입을 좀 풀어주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드릴게요. 아, 5초가 여기까지예요. 어머. 모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는 노래. 아는 노래인가요? 아, 다시 이게?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아, 네. 좀만 더. 좀 길게. 아, 7초나 들려드렸는데. 아, 세은 씨 너무, 모르세요? 너무 어렵나? 아니, 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제 게스트니가 먼저 좀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아,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네, 열심히 좀 해보세요. 아, DJ가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아, 네. 아니, 약간 말투가 네네. 나는 알고 있는데 너 한번 맞춰봐라 이런 것 같은데. 아예 맞습니다. 잠깐만.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서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욕심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아, 여기까지 다 완전 다 들려드렸는데. 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게스트분을 배려해서 제가 좀 기회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럼 제가 맞히도록 네네네네. 할게요. 찍찍. 아, 김현우 씨 아닌가요? 김현우 씨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아, 맞았어요. 어머, 그거였나요? 이 클레오파트라 분의 명곡인데 제가 김현우 씨를 또 굉장히 좋아해서 아, 죄송합니다. 아까 자기소개 음악을 또 전공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전 또 당연히 네. 아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약간 이거는 게스트 배려의 문제였거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빠르게 네. 또 다음 문제를 한번. 제가 요새 뮤지컬 노래를 너무 들어서 가요를 아, 네. 예, 까먹어서 그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네. 안 물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좀 쉬운 문제. 네. 이거는 부저를 누가 먼저 잡느냐가. 아, 알겠습니다. 공룡! 네. 아, 공룡 씨, 권재 씨. EXID의 위아래. 아, 네, 맞았습니다. 예! 제가 다 드렸습니다. 지금 1대1. 1대1이군요. 어. 아, 이거는 진짜 워낙 쉬운 문제니까 딱 네. 시그니처죠. 네. 네. 봐주지 않겠어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치열하게. 네, 또 다음 문제.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1대1. 먼저 2점을 더 얻는 쪽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네. 왜 안 나가죠? 아, 네. 공룡! 아, 공룡! 공룡! 공룡! 공룡! 어떻게 2초밖에 안 나갔는데. 엑소! 엑소의 중독인가요? 혹시... Over the... 어, 맞아요. 저 엑소 엄청 좋아합니다. 엑소 여러분 사랑해요. 엑소! 갑자기 고백하지 않는 엑소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거는 약간 게스트 배려의 문제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또 취향을 알다 보니까. 지금 아, 또 알잖아요? 아, 여러분의 아주 취향.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중, 네, 엑소 여러분들의 중독이었죠. 지금 또 공룡 씨, 권재 씨가 2점, 그리고 세현 씨, 세현 DJ가 1점입니다. 세현 DJ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찍찍. 어, 네. 혁오의 어, 맞네. 혁오의 혁오의 네. 아, 잠깐만요. 와리가리? 3 2 1. 아. 땡. 다시 들려 드릴게요. 어, 아닌가요? 아, 와리가리란요. 네, 5초 다 지나갔고요. 아, 이제 혁오 씨. 아니, 와리가리 말고 또 그런 명곡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노래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혁오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럴까요? 오늘따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다니까요. 네. 권재 씨 마이크 좀 내려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이거는 맞추시는 분이 없으면은 그냥 또 지나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찍찍. 네, 드디어 알았습니다. 네, 노래 가사에 힌트가 있었군요. 네네네, 혁오의 비틀비틀. 이거 왜 비틀? 그거는 아닌 걸 알겠네요. 그건 아니죠.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혁오 팬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DJ님 이러시면 안 되죠. 어, 저 알았습니다. 공룡. 네네네네. 혁오의 윙윙. 정답! 예! 컴온! 아니, 비틀비틀은 누구 노래예요? 비틀비틀이라뇨. 아,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아, 디자인님 안 되시겠네. 지금 몇 점, 몇 대 몇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3점입니다. 아, 벌써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아, 재밌는 코너를 벌써 끝내시면 어떡해요. 지금 효고 팬들한테 사과하세요.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비틀비틀이라뇨. 아, 진짜. 아유, 정말, 정말. 왜 앞가사에 비틀비틀 걸어가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 그러면. 땀이 나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5초 전투 게임의 승자는 권재씨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 앞으로. 패배를 또, 인정하겠습니다. 네, 남은 게임이 또 있죠. 그러면, 네네. 그 전에 노래를 또 듣고 와야죠. 세은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소개를 해야 하나요? 네. 진짜 저는. 이 노래는, 어, 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권재씨가 직접 신청해준 노래예요. 이 노래 소개 좀 간단히 해서 왜 신청하셨는지. 아, 저는 자이언티의 No Makeup을 신청을 했는데요. 제 동생이 지금 고3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으라고 제가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네. 아, 그게 다인가요? 어, 자이언티 또 사랑하고요. 자이언티 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요번에 네. 또 신곡을 내셨잖아요. 아,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남동생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 다가오고 있는데 수능 맞이하신 고3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네. 아, 네. 공룡 씨는 화장 꼭 하고 다니시고요. 아, 네. 저는 지금, 꼭 합니다. 네, 노 메이크업으로 다니지 않기. 아, 그럼요. 네, 저는 네. 눈썹이 없기 때문에 저 마이크 아, 네, 좀 아, 네. 내려주십시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일절만 하시다 여러분. 네, 꼭 지금. 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 메이크업 자이언티가 부르는 노 메이크업 듣고 올까요?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너 예뻐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너 너무나 아름다워. 너 모를 거야. 자다가 일어나 살짝 부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너 모를 거야. 자기 전 세수한 네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Yeah. 자꾸 꼴보지 마. 몸무게 신경 쓰지 마. 넌 그냥 그대로 너무 예쁜 걸. No makeup. Yeah. No makeup. Yeah. No makeup. 이때 제일 예쁜 너. 빨간색 립스틱보다 투명한 립밤이 좋아. 저 하늘 구름보다 자연스러워. 어제도 힘들었는지 너무 지쳐. 네, 그럼 공룡 씨의 신청곡, 네,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아쉽게도 제가 지면서 공룡 씨가 좀 앞서고 계신데요. 네, 또 파이팅 서로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그러면은 제가 뽑았으니까 이제 공룡 씨가 뽑아주는 차례이고요. 그럼 두 번째 게임도 역시 이 PD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종이가 세 개가 남았어요. 네. 공룡 씨가, 권재 씨가 한번 뽑아주시죠. 저는 뽑겠습니다. 뽑아주신 거는 이제 예술 영역. 아, 예술인가요? 예술 영역을 자신이 없네요, 또. 그 게임을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에서 10초간 OST를 들려드려요. OST. 네, OST를 들려드리고 그 OST의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제가 약한 네. 부분이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점을 먼저 획득하시는 분이 이 세트의 승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첫 번째 세트 권재 씨가 이기셨죠? 네네. 여기서 세은 DJ가 분발해 주셔야 재밌는 방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죠. OST를 평소에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 저는 모든 노래와 그 드라마 예술 부분을 또 사랑하는 또 사람이라, 네, 이번 또 게임의 승자는 확실히 이제 자는코 제가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게요. 긴장 좀 타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긴장이 되네요. 네. 여러분 게임 준비가 됐고요. 이것도 네.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습 게임을 아주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룡! 네. 공룡. 네. 겨울왕국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예. 연습게임은 항상 이기시네요, 또. 이게 약간 징크스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제목 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목이라뇨? 아, 이거 뭔가 겨울왕국에 뭐, 레이디코라던가. 아니요. 제목만 말하면 됩니다. 영화 제목만 말하면 되나요? 네. 아. 그 영화 드라마의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간 레이디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거는 좀.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여기까지. 5초. 뭔가요? 찍찍. 네. 시크릿 가든. 대박 사건. 대박. 말씀드렸지만 어머. 전 드라마와 예술을 사랑하는 아니, 약간 회심의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게 K-방송국에 2위까지 했어요. 이 OST로. 네네. 근데 약간 전주만 듣고는 어렵거든요. 아, 지금 또 말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네. 백지영 씨가 네네네네. 부른 곡 아닙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봤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다 드렸는데. 제가 알고 허밍... 있는데. 네네. 이거 허밍만 드리면 다 드린 건데. 아, 저는 이거는 5초만 들어도 노래 전곡을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룡. 네. 무한도전. 공룡 씨 마이크 내려 주시고요.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발상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연관이 있으니까. 저는 이 잔인한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찍찍. 네. 네. 비긴 어게인. 정답. 아, 맞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비긴은 이게 뭐 무슨 무한도전. 최근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비긴 어게인 특집을 하면서 웨어 더빙을 네,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비긴 네. 어게인까지 말을 네. 했어야 되는데. 아니, 비긴 어게인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포장하는 걸로 하고 다음 문제. 지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시네요. 2대0. 너무 압도적이네요. 제가 아까 너무 무시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드릴게요. 네. 조금 더 어려운 거 드릴게요. 또아 잘 알겠네요. 네, 5초 지났어요. 네. 제목이 아니라 아니 가수랑 노래 제목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전도 또 알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잔인하지만 샌디 제가 맞춰 주시죠. 이러다 아까 혁오 씨처럼 틀리면 어떡하죠? 비틀비틀. 네. 쾌걸 춘향 아닙니까? 정답. 어머. 네. 와, 이거 그러면은. 아, 그냥 말할 걸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틀릴 네. 뻔했어요. 저는 춘향 전이라 말하셨는데. 쾌걸 춘향이었군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춘향 전으로 틀린 산 거지만 아. 드라마의 정확한 제목은 쾌걸 춘향이었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응급실. 네네네. 근데 이게 제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한번 준비해봤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공룡 씨의 수준이 의심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노래를 들을 차례죠. 이 노래도 저희 게스트가 지금 한 분이다 보니까 신청곡을 두 곡이나 받았어요. 이 네네. 노래, 이 노래 어떤 노래죠, 권재 씨? 박재범의 솔로라는 곡인데요. 네. 이번에 이 곡도 신곡이고요. 사실은 제가 요새 관심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솔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노래를 듣길 바라면서 솔로인지 아닌지 말해달라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아니, 아 그래요? 네네. 저희 들을 얘기가 많네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저희 친한 친구 맞나요? 네. 처음 듣는 얘기라면 네. 우정 퍼포먼스 이런 우정 퍼포먼스. 네. 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룡 씨의 두 번째 신청곡 그 재범의 솔로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할게. 조금 당황했어, yeah.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나한테. Yeah. 조금 멈춰줄은 몰라. 나 원래 반대 입장이야. Yeah. 나를 만나려고 다듬을 수 있는데. 근데 네가 나타나서 멘붕 상태야. 내 자존심 갖다 버리고 와. I don't care. 널 갖고 싶어, baby.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친구들이 바보라고 해도 I don't care 갖고 싶어 baby Solo 이길 바래 나도 얼마 전에 single 됐으니까 너를 너무 원해 제발 Solo 이길 바래 내가 바쁘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하루에 될게 제발 Solo 이길 바래 네, 재범의 솔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제공하는 뮤직큐 이즈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DJ 세은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게스트 공룡 씨와 EPD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임은 그럼 EPD님이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죠. 첫 번째 게임이 5초 전주 게임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권지 씨가, 네. 공룡 씨가 이겼죠? 이제 우승을 하셨고, 네. 네. 두 번째 예술 영역, OST 듣고 문제 맞추기는 우리 세은 DJ가, 샌디 님이 맞추셨죠? 그래서 지금 1-1 동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게임, 세 번째 게임으로 승자가 갈리게 돼요. 최라나요. 이 제1대 초대 신춘 뮤직 퀴즈와 이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네요. 네, 여러분 치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어 영역을 뽑았어요. 언어요? 네. 언어 영역 하면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우리 공룡 씨의 재밌는 에피소드 네, 있죠. 재밌는 에피소드 약간 살짝만 제가 이제 문제 준비하는 동안 아, 들려주시면 네. 안 될까요? 뭐였죠? 제가 아,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보통 그 뭐 수능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언어 영역 보시면은 듣기 문제가 총 다섯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맞추라고 내는 다섯 문제인데 거기에서 무려 세 문제를 틀리셨죠. 아, 네. 그리고 창피하게도. 특이하게 영어 듣기 평가는 다 맞추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매국노라고. 검은 머리 외국인인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그럼 언어 영역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규칙이 뭐냐면 멜로디 없이 제가 읽어주는 가사 낭독을 듣고 아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가사 처음부터 들려드린 게 아니고 어. 중간에 일부 가사 일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려요. 네. 그래서 정답을 아실 것 같으면 상관없이 얼마나 읽었는지 상관없이 고를 외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은근 어렵겠네요. 네네, 어렵죠. 네. 그래서 먼저 3점을 얻는 쪽이 이거는 5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는데요? 네, 5점? 5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치열하게? 네네, 치열하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게 좀 민망해요, 사실. 제가 읽는 게 전문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내 갈 길이 101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걸. 어? 나의 태양 앞에 부끄럽지 않게. I just try me and now. 정말 찍찍. 네. 아, 네. 정말 저 제가 네. 고등학교 때 또 저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네, 네, 네, 네, 네. 동방신기의 네. 아, 라이징 선. 아, 정답. 맞네요. 맞아요. 네, 막, 이게 원래 랩 부분이잖아요. 어, 그러게요. 네, 네, 네. 랩 깨달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 아, 근데 확실히 이게 그냥 네, 뭐 약간, 읽으니까 네. 생각하는데 좀 한참 걸리네요. 네, 순간 네, 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랩했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서 이게, 다 아, 이게 어디 노래일까? 우리의 청춘의 한 페이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동방신기님들의 노래였는데.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세은 DJ가 1점을 얻는 걸로 네. 하고 다음 문제 한번 또 드릴게요, 제가. 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네가 내게 이러면 안 되지. 오락가락 그녀와 날 오가다니. 너는 내 목소리 그녀인 줄 알고 다정하게 전화 받았던 거야. 어머? 아니 이럴 수가, 내게 한 말과 똑같아. 농담 섞인 얘기까지. 모두 언제부터야 이럴 수 있니? 이런 날 믿기를 바라니? 여기까지. 어, 뭘까요? 아니 제 표정을 보니까 세은 디자인을 좀 아는 표정인데 지금. 누구 노래인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네. 아, 그래요? 김건모 씨 노래랑 비슷하네요, 상당히. 네?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요? 김건모 선배님의 네. 어, 그거 뭐였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마이크 좀 내려주시고요. 네. 그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퀴즈, 저희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예요? 아, 네. 뭘까요? 네, 시끄럽고요.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정말 네가 내게 이러면 안 되지. 오락가락 그녀와 날 오가다니. 오락가락? 너는 내 목소리 그녀인 줄 알고 다정하게 전화 받았던 거야. 아니, 이럴 수가. 내게 한 말과 똑같아. 농담 섞인 얘기까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모두 언제부터야 이럴 수 있니? 이런 널 믿기를 바라니? 혼성그룹. 혼성그룹인가요? 네, 혼성그룹. 혼성그룹이라. 혼성? 많지 않은데.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아... 싸이에 새를 할 뻔했어요. 오락가락 해가지고. 근데 혼성그룹이라니까. 무슨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답은 일단 좀 알려주시죠. 네, 알려드려야죠. 네. 샵의 텔미텔미. 샵의 아... 텔미텔미? 네. 어머나. 한번 이 샤브샤브 샵샤브샤브 좀 불러주세요. 발음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네. 아, 저는 노래 잘 못하니까 네, 우리 네. 보컬 전공하시는 공룡 씨께서 그렇네요. 조금 라이브로 잠깐 불러주세요. 텔미 텔미 불러주세요. 몰라요 이 노래를. 아, 그래, 이거 문제 유출되니까 여기 이렇게만. 어, 진짜 모르는데? 아, 그래요? 네. 멜로디를 좀 아시나요? 그냥 넘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면은 불러드릴 텐데. 그러면 다음 기회에 쓸모가 없는 걸로 하고, 네네.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약간 쉬운 걸로 해야겠다. 네.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여기까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건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약간 좀 대놓고 노래 제목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약간 주세요. 부자 싸움, 스피드 싸움으로 해볼게요. 네. 가시처럼. 공룡. 버즈의 가시. 정답. 예, 컴온. 아, 이거 너무 대놓고 너무 줬는데 제가 다 민망하네요. 이뤘어? 드디어 맞췄습니다. 네, 이뤘어. 아, 그냥 뭐 1대1. 한 문제 내드리죠. 네. 네. 1대1 동점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쉬운 문제예요. 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어머.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공룡!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아닙니다. 어머나. 아, 근데 저기 피디님 초면에 입어라셨나요? 노래가 아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다시 읽을까요? 좋았던 기억만.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정답. 네. 박효신 씨의 야생화. 정답! 오! 천재세요. 아니, 공룡 씨도 박효신 씨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는데 미쳤나봐요. 네, 이거 약간 게스트 또 배려 문제였는데. 효신 오빠 사랑해요. 2대1. 2대1로. 네. 네. 그러면 약간 쉬운 문제로 또 해볼게요. 지금 2대1의 동점이죠? 저희가 5점 내기를 하려 했는데 그냥 3점 내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승패를 가르고 제가 또 준비한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너스 문제로 가다가 다 같이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마지막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언어 영역 문제 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마. 네 심장 소리가 들켜. 쉿. 뒤에 서서 침착하게 지켜봐봐. 탐난다고 서두르단 결국 게임 셋. 유연하게 행동해봐. As usual. 여기까지. 누구 노래인가요? 요거는 정말 소녀시대 씨, 소녀시대 님들의 노래인가요? 감이 안 잡히는데. 어, 그래요? 네. 네. 한번 그래 걸그룹 맞아요. 걸그룹 맞나요? 네, 걸그룹 노래예요. 소녀시대 님들의 노래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겁먹지 마. 노래 제목과 가수를 정확하게 맞춰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네. 겁먹지 마. 네 심장 소리가 들려. 쉿. 뒤에 서서 침착하게 지켜봐 봐. 탐난다고 서두르단 결국 게임 셋. 유연하게 행동해봐. As usual. 어?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 아실 수 있는데 아 이게 제가 너무 난이도 실패를 했네요. 앞에 문제는 너무 쉽게 내고 이건 너무 어렵게 내고. 아 이거 정말 뭐죠? 아 너무 불렀던 네. 그 영상들이 지나가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네.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제목도 뭐 기억이 안 나고 아 그러면 제 뇌세포가 지금. 아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와 어렵네. 그러면 네? 그냥 정답 말씀드릴게요. 네네. 카라의 아 맞네요. 카라의 아 궤도 루팡. 아, 궤도 루팡이 아니라 그냥 루팡. 아 그렇군요. 겁먹지마 네 심장 소리. 에이, 노래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네. 아 카라님들의 노래였군요. 너무 어렵군요. 제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걸로. 아닙니다. 저희가 무식한 겁니다. 아니죠. 뭐 이게 음악 앞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멋있네요. 무식이고 없어요. 어머 네. 멋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문제 낼게요. 네. 이거는 이것도 내볼게요. 시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맘속 이야기. 찍찍. 네. 아이유, 너랑 나. 정답! 오, 대박 사건. 예, 컴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로써. 제 1대 신촌 뮤직 TGR이 탄생했습니다. 박수! DJ님이 우승을 하셨네요. 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네. 네. 사실, 게스트분을. 이기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방송 네. 진행이 네, 네. 더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네. 같아요. 네, 자 아. 그러면 여러분 네. 요즘 이번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같이 해본 소감.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노래와 음악으로 많은 퀴즈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고 네. 또 사실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참여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1대 2 퀴즈왕 타이틀을 제가 거머쥐게 돼서 아 무척 기쁩니다. 네. 아 네 저는 우선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제가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 큰 도움 됐죠. 아까부터 뭐 춘향전, 뭐 계속 고백하시고 자이언티님 사랑합니다. 뭐 누구누구 사랑합니다 맞아요. 하시는 것부터 네. 아주 매끄럽고 네.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뭐 요즘 서로 뭐 즐겨되는 노래가 있으면은 서로 뭐 추천해보는 시간 잠깐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어떠신지. 먼저 공룡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또 뮤지션을 지향하시는 분이시기 네. 때문에. 아니 뮤지션이죠 뭐. 아 그렇죠.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뮤지션이다. 아. 제가 또 말실수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요즘 뭐 즐겨 듣는 노래 있으신가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제가 사실 카피곡을 했던 곡인데 네. 멜라니 피오나의 팝송도 괜찮나요? 뭐 지금 근데 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 그런가요? 서로 추천하는 아 추천. 때문에. 네. 제가 이 노래를 좀 2개월 동안 연습을 했던 곡인데요. 네. 네, 멜라니 피오나의 Give It To Me Light라는 노래가 있어요. 살짝만 약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기대됩니다. 마이크 살짝만 빼시고 무반주로 너무 가까이 하면 아,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케이요. Okay, okay, he's got my number and you can roll me, baby, here I am. 이 정도까지 하기에는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 곡을 추천해드릴게요. 네, 네. 아, 목 상태가 조금만 좋았더라면 다음에 저희가 코너를 마련하든가 해가지고 라이브를 한번 청해봐도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네네.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아, 또 이제 연습 좀 안 하신 게 이 정도인데 아주 기대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세은 DJ가 마지막 곡, 이 게임의 마지막 곡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골랐는데요. 그럼 마지막 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시차 듣고 오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고요. 그리고 먼저 게스트분 먼저 보내드릴까요? 네, 공용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뮤직큐 2주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고 어색했는데요. 차근차근 한 걸음씩 다가간다면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최세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들으시면서 뮤직큐 이즈쇼 닫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I'm not afraid to die.